태양절에 즈음하여 러시아, 쿠바, 몽골, 네팔,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자, 파키스탄,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쿠웨이트, 알제리, 기네, 적도기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세네갈, 민주공화국, 앙골라, 우간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도이칠란드, 체스코, 로마니아, 불가리아, 스위스, 스웨디에, 벨라루시, 볼스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에스파니아, 베네수엘라, 페루, 브라질, 멕시코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들과 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국제기구 주재 우리나라 상설 대표부, 유엔 주재 우리나라 상임 대표부에서 경축 집회, 친선 모임, 업적 토론회, 연회,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초대되고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들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은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신 비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류해방위협의 탁월한 실천가이시라고 하면서 진보적 인류는 그의 공적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